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중간고사 기간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제게 이번 시험 기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은 없는데 또 시험 범위는 많아서 꽤나 애를 먹었답니다. 아직 시험 기간인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저는 사실 시험을 끝내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하루는 방송국 촬영을, 하루는 동아리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스케줄이었죠. 일요일에는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여러분은 시험 기간 후 여유를 충분히 즐기셨나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미뤄둔 약속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던데 여러분은 어떤 휴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시험 후에는 큰일이 없는 한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습니다. 저의 피로를 온전히 풀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즘엔 밀린 드라마들을 보고 있어요. 원래 드라마를 즐거운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드라마가 너무 재밌게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에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이제 오늘의 파도를 알아보러 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요즘 빠진 드라마 OST를 들려드릴게요. 엠플라잉의 스타 모두 고요하게 잠든 세상의 끝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기다려왔던 Starry Starry Night 전해줄래 지금 너에게 포근하게 잠든 구름의 길을 따라 반짝이는 별을 닮은 너에게 전할게 있잖아 You're my only one star yeah. 너는 아름다운 기억 누군가의 서툰 첫사랑 자,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파도는 지금 이 여유로운 시간을 채워주는 드라마를 볼 때 혹은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 자주 일어나는 파도인데요. 바로 과몰입입니다. 여러분은 TV 프로그램을 볼 때 과몰입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파워 N이라 엄청나게 과몰입을 하는데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어요. 또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도 내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심을 담은 TMI를 풀어보자면 원래는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었는데요. 환승연애는 전 연인과 새 사람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을 담은 연애 프로그램인데 그 날 것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환승연애 3는 왠지 매력이 덜 느껴져서 전처럼 재밌게 보진 못했답니다. 그 대신 엄청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 선재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아직 6화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청춘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저격한 드라마랍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제 연애도 아닌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간질간질해요. 속사랑 기억 조작이랄까요? 배경화면까지 드라마일 만큼 과몰입 중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과몰입했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크러쉬의 By Your Side. All around you.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해. Close to my heart. Think about you. 어두운 밤 속에 홀로 있을 때. Light me up like the stars. Do you know how I'm feeling? What you meant to me? I'll lend you my shoulder to lean on. Promise I'm gonna be there as long as you need. Yes, I'd do anything for you. You light up my life with your smile. So tell me you want me when you get lonely. Remember to call me every time. Cause you are the only exception I find. And no matter where you are, always be by your side. All about you. 내 머릿속에 가득한 melodies. Never stop. 우리는 왜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에 과몰입하게 되는 걸까요? 허구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열광하며 재미를 느끼며 희열을 얻는 건지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의 삶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삶을 본인의 시선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걸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가 설정한 장면 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면에 몰입할 수 있고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을 잠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과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나와 닮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몰입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연애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나의 수많은 모습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친구를 응원해주거나 하는 사람의 본성을 하나하나 쪼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지, 나도 저런 감정을 느꼈는데 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공감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더 과몰입하게 되는 거죠.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드라마 속 이야기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버거운 삶은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겠죠? I know it must be hard and I'll never know. So forgive me. 쇼네 이지. The memories I kill, they try to come back to life. Now I I'm left wondering why it's all gone. I think it's time to realize I should put down my phone. I hate the fact I'm thinking, why'd I ever let you go? I know I can't be holding on, but I just wanna know. Oh no, now it's gone. I wish it was easy, but you're still on my mind. Throw out the memories of you being mine. If you're completely over us, then that's fine. But how could it be easy? How could it be easy? Wha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about me? Maybe I don't mind. But you know, but you know, but you know, and I do. It's another lie. I see the look in your eyes. I hope you realize, babe, but we're still heading down. I think it's time I realize I'm looking at my phone and seeing all the memories you're never gonna call. I do my best to keep it what you need it for me. 여러분의 과몰입 파도는 어떤가요? 저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서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과몰입은 디깅 모멘텀이라고 불리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내놓은 2023년도 트렌드 중 하나기도 했습니다. 디깅 모멘텀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아하는 것에 과몰입하는 행위와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꼭 드라마와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분야에 과몰입할 수 있죠. 과거의 과몰입이 중독과 연결되는 문제였다면 오늘날의 디깅 모멘텀은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몰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파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무언가에 푹 빠져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안에서 좋은 파도만 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심심하거나 힘든 마음 속 흥미로운 파도라는 건 확실합니다. 과몰입의 대상이 드라마든 게임이든 과하지만 않다면 과몰입의 파도는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아직 몰입할 대상이 없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도피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데이식스의 해와 달처럼. 도대체 왜 이래 When you feel like you love me 내게 말할 순 없네 같이 사랑하는 나비 What's so like your mind 무언가가 장난치고 있는 걸까 이젠 제발 멈춰줄 순 없는 걸까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시험 기간 동안 좋은 노래들을 많이 들어서 가져오고 싶은 노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중 오늘의 파도와 잘 어울리는 노래는 바로 유나의 퍼레이드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맞이한 기분, 주인공 같은 이런 착각도 뭐 한 번쯤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주인공 같은 착각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파도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드라마에 과몰입을 하면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는 건 알지만 주인공처럼 신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저 누워서 보는 OTT에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마음속에 축제가 열린 것 같은 기분을 퍼레이드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도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저의 마음속에 축제를 열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답니다. 여러분의 파도를 마치 퍼레이드처럼 만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에 과몰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유나의 퍼레이드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밌으셨을까요? 중간고사 휴방 후 첫 이야기라 고심도 많았고 또 괜히 떨리기도 했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일상 속에서 파도 이야기거리를 찾곤 하는데요. 시험 기간을 보낸 후에 드라마에만 푹 빠져 있어서 이번에는 과몰입이라는 파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험도 끝났으니 여러분도 밀어놓았던 여유를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유가 있어야 어떤 한 일에 몰입하기도 좋더라고요. 또 매주 찾아올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도 몰입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새 날씨도 따뜻해져서 시원한 여름 바다가 멀지 않았는데요. 여름이 될 때까지 함께 파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귀를 잘 기울여야만 들리는 나의 마음속 파도 소리.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 집중해 주세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UBS